우리나라 여러 기관들에서 쿠바 혁명 승리 58돌세 점하여 조조 쿠바공화국 대사관에 꽃바구니들을 보냈습니다.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, 외무성, 대외경제성, 대외문화연락위원회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조체 105, 2016년 12월 31일 쿠바공화국 특명전권 대사에게 전달됐습니다.